지장 그 말은 내일에 미안하단 그 말도 내일에 오늘까지만 나를 위해서 좀 웃어줄래 내게 힘이 든단 그 말은 내일에 잘 지내란 그 말도 내일에 마지막 부탁이야 어쩔 수 없었어 네가 보고 싶어 변하진 않겠지만 마지막 내 생일 함께 해주겠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픈 가슴으로